잊혔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. 아름다운 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. 사랑아